미스테리한 너의 신호에 미스테리를 자꾸 허스윙해. Ooh, baby. Ooh, baby.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. 난 변화구처럼 어려. Ooh, baby. Ooh, baby. 모든 감각이 살아나 미가 맺혔어. 네가 날 안 받아줄까 걱정이 됐어. 정신을 집중해 네 말 한마디에 one last chance. 손과 발은 it's all sweat. One, two, three. 멋진다면 이젠게 모아 빛은 보이는 기회를 노려 손끝자리에서 느낌이 왔어. It's alright 넌 오늘 네 맘이 보여. Oh yes 이제부터 you're my girl. Home run home run. 널 향한 내 맘 이건 내 대답. 노력한 만큼 보답을 해줘. Noise strike so on the chucky chill leader shin gong as a no man boy ne then out the gaba it's a come to ya na don't you good about again I want to be my baby. 오래 걸렸어 너에게 나 다가가기까지 조심스러워서 너와 말도 받아줘야 할지 무슨 만족 다음 사인 기다려야 할지 끝나지 않던 신경전도 이제 끝이지. 남자라면 정면서 부가 답이지. 네가 만날 수 있는 에이스 That's me. 에이지 중지해 넌 나의 최고의 트로피. 오케이 힘들어가 나만의 자랑거리 더 붙어 필요 없어 우리 둘 사이.